미국과 서방 나라들은 사상 최대의 피난민 문제를 산생시킨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사회과학원 인권문제연구소 백서. 오늘 세계적으로 피난민 수는 6,500만 명을 훨씬 넘어섰으며 피난민 발생과 그들의 권리 보장 문제는 사회의 정치적 및 인도주의적 분야에서 국제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난문제 하나로 제기되고 있다. 중동과 아프리카를 비롯한 여러 지역과 나라들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피난민들과 그들에 대한 가혹한 인권유린 행위는 세계의 평화와 안정, 인류의 지속적 발전과 번영, 나라들 사이의 정상적인 관계에 엄중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과학원 인권문제연구소는 세계 피난민의 날인 6월 20일을 맞으며 사상 최대의 피난민 문제가 산생되고 날이 갈수록 더욱 격화되고 있는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하여 이 백서를 발표한다. 1. 현 시기 전대미문의 피난민 사태가 발생하게 된 근원은 미국과 서방 나라들의 침략적이고 약탈적인 대외 정책에 있다. 미국과 서방의 모든 대외 정책에는 타민족을 깔보고 억누르며 남이야 어떻게 되든 저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제국주의적 사고관점, 세계의 모든 나라와 민족을 힘으로 지배하려는 약육강식의 심해 롤리, 황금만능의 가치관이 구현되어 있다. 미국과 서방의 반동적인 대외정책에 의하여 세계에 이르는 것마다에서 국가들의 자주권이 공공연히 침해당하고 극도의 정치적 혼란과 무질서가 조성되고 있으며 인권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새 세기에 들어와 인류를 커다란 불안과 위기 속에 몰아넣고 있는 피난민 사태는 미국이 중요한 대외정책의 하나로 내세우고 서방 나라들을 끌어들여 전 세계적 범위로 확대하고 있는 반테러전의 필연적 산물이다. 현대 피난민 문제의 발화점으로 된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미국이 반테러전의 첫 대상으로 선정하고 감행한 침략 전쟁이었다. 미국과 나토가 방대한 무력을 동원하여 감행한 무차별적인 공습으로 수많은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부모, 처자와 집을 잃은 사람들이 떠돌이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국제인권단체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아프가니스탄에서 집을 떠나 생활하고 있는 국내 피난민 수는 2013년에 50만 명이었던 것이 그후 120만 명으로 증가되었으며 주변 나라들로 이주한 피난민 수는 26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미국과 서방이 반테러전을 통하여 자유와 민주주의의 본보기로 만들겠다고 요란스럽게 떠들던 이라크에서도 2014년 이래 33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피난길에 올랐다. 올해 5월 10일 유엔이 밝힌 데 의하면 이라크의 모술시에서만도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62만여 명에 달하는 피난민들이 발생하였다. 국제 테러 조직인 이슬람교 국가를 소멸한다는 미명하에 미국 주도의 반테러 연합이 수리아에서 감행한 무차별적인 공습과 파괴로 하여 이 나라에서는 2011년 3월부터 2016년 9월 말까지 인구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주민들이 피난민으로 전락되었다. 인디아 신문 힌두스탄 타임스가 오늘 피난민의 절대다수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수리아 등 곳곳에서 벌어진 반테러전의 피해자들이라고 폭로한 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반테러전이 그 무슨 테러의 근절이나 평화의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자원이 풍부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들을 거머쥐고 지배하기 위한 미국의 침략적이며 약탈적인 대외 정책이라는 것은 이미 세상에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서방은 오늘까지도 수리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반테러전을 공공연히 벌이면서 그것을 확대하려고 책동하고 있다. 세계 재패를 위한 침략적이며 약탈적인 미국의 반테러전이 지속될수록 그 대상으로 되는 나라와 지역들에서 피난민 행렬이 더욱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현 시기 세계적 범위에서 전대미문의 피난민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은 미국과 서방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색깔혁명과도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색깔혁명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간판 밑에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저들에게 예속시키고 동화시키는 데 목적을 둔 미국과 서방의 중요 대외정책의 하나이다. 미국과 서방은 색깔혁명을 일으켜 합법적인 정권을 붕괴시키고 사회적 혼란과 무질서를 조성하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 있다. 미국과 서방 나라들의 반동적인 사상문화적 침투와 반정부 세력들에 대한 자금 지원 등으로 동유럽과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에서 장미혁명, 오렌지혁명, 튤립혁명과 같은 색깔혁명이 일어났으며 결과 그 나라들에서 정권들이 교체되고 분쟁과 내란이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피난민으로 전락되는 사태가 초래되었다. 우크라이나에서만도 색깔혁명으로 초래된 사회정치적 혼란과 무장충돌로 말미암아 근 2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10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정처없는 유랑의 길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최근 미국과 서방 나라들은 날로 악화되는 피난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대신 색깔혁명을 아프리카와 중동, 라틴아메리카의 반미자주적인 나라들로 확대하고 있다. 국내의 불순 세력들을 부추겨 반정부 서열을 일으키게 하고 그들을 민주주의 세력으로 둔갑시키며 무기와 자금까지 대주는 미국과 서방 나라들의 책동으로 리비아와 수단을 비롯한 아프리카 나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특히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1인당 국민 소득도 높은 나라들 중에 하나였던 리비아가 색깔혁명에 의해 아비규환의 생지역으로 분파 세력들이 권력과 자원을 놓고 치열한 대결전을 벌이는 난무장으로 피난민들의 临시 집결지 주요 출발지로 변하였다. 유엔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2015년에만도 이 나라의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충돌과 무질서의 확대로 43만 4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삶의 거처지를 잃었다. 미국과 서방이 벌이고 있는 색깔혁명은 가뜩이나 오래전부터 피난민 문제를 안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의 상황을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국면으로 몰아놓고 있으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엄중히 위협하고 있다. 반테러전과 색깔혁명에 의해 합법적인 정부들이 무너지고 요열적인 파괴와 약탈의 소용돌이 속에서 오늘 72억 명이 넘는 세계 인구 가운데서 약 120명당 한 명이 살 길을 찾아 방황하고 있다. 삶의 보금자리를 잃은 수천 수만의 피난민들이 대를 묻고 자란 정든 고향과 조국을 떠나는 참혹한 현실은 피난민 사태의 주범이 다름 아닌 미국과 구추종 세력들이며 그 근원은 미국과 서방의 반동적인 대외 정책에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고발하고 있다. 2. 사상 최대의 피난민 사태를 조장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무참히 유린하고 있는 것도 미국과 서방 나라들이다. 피난민 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피난민 발생 문제와 함께 피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해주는 문제이다. 1951년에 유엔은 피난민들의 지위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을 국가들의 국제법적 의무로 규제하였다. 현재 세계의 절대다수 피난민들은 미국과 서방 나라들이 감행한 반테러전과 색깔혁명의 피해자들이며 따라서 미국과 서방은 자기 나라에 오는 피난민들을 인도주의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할 국제법적 의무뿐 아니라 도덕적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서방 나라들은 자유와 인권 옹호의 자그마한 조각마저도 피난민들에게 선사하지 않고 있으며 피난민들의 권리를 무참히 유린하고 있다. 오히려 저들의 국가 이익과 안전 등을 걸고 피난민들의 입국에 대한 권리부터 부정하고 침해하고 있다. 최근에만도 미 행정부는 피난민들의 미국 입국을 120일 동안 가로막을 때 대한 이주민 관련 행정명령이라는 것을 발표하였다. 이 행정명령은 중동과 아프리카의 이슬람교도들을 차별적으로 취급할 때 대한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다. 이로하여 이미 적지 않은 아프리카 피난민들이 범죄자들처럼 쇠고랑을 차고 본국으로 강제 송환되었다. 미국의 이러한 행위는 인종, 종교 또는 출신 국가에 따르는 그 어떤 차별도 하지 말 때에 대해 규제한 피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3조에 대한 난폭한 위반으로 된다. 서방 나라들도 인권 신사로 행세하던 체면을 완전히 집어던지고 피난민들의 입국을 막기 위해 국경 지역들의 철조망을 2중, 3중으로 치고 국경을 봉쇄하고 있으며 입국 관련 심사 기준이라는 것을 제정해놓고 거기에 통과되지 못한 피난민들은 강제로 되돌려보내고 있다. 서방의 여러 나라들은 피난민 입국을 막는다고 하면서 저만큼 국경지대의 철조망을 노리고 군대는 물론 현대적인 감시 수단까지 동원하여 국경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지요 일부 나라들에서는 피난민들에 대한 수속이 진행되는 동안 그들을 화물용 짐함 안에 가둬놓고 다른 나라로의 길을 택하지 않는 경우 범죄자들처럼 석방시키지 않을 때에 대한 법을 채택하고 실행하고 있다. 미국과 서방 나라들의 국경 봉쇄와 의도적인 박해로 하여 그 나라들의 국경 주변에는 오도가도 못하는 피난민들의 대부대가 생겨나 처벌적인 생활 조건도 갖추어지지 못한 한지에서 날과 달을 보내는 비인도주의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미국과 서방은 살 길을 찾아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 나라에 입국한 피난민들의 권리도 여지없이 짓밟고 있다. 피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은 해당 나라에 온 피난민에게 국가의 허가 없이 불법 입국 혹은 불법 체류했다는 이유만으로 형벌을 부과해서는 안 되며 입국 및 체류 허가를 받을 때까지 편의를 보장해 줄 때 대하여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서방 나라들은 피난민들을 죄인처럼 취급하면서 가진 비인간적인 학대와 멸시를 가하고 있다. 최근 유럽 동맹은 피난민들의 지문 등록을 의무화할 때 대한 법을 채택하고 동맹 성원국들의 그 실행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느 한 나라에서는 피난민들을 일명 호트스포트로 불리는 수용소들에 몰아넣고 죄인 취급을 하면서 신분 확인 등의 명목으로 그들에게 각종 시문을 들이대거나 지문 등록을 요구하고 있다. 이 나라에서는 피난민의 지위가 승인될 때까지 피난민들에게 18 내지 24개월 동안의 수용소 생활을 강요하고 있으며 심지어 경찰들은 지문 등록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학대, 구타, 위협 공갈, 성적 모욕을 가하고 전기봉까지 사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대사령은 보고서에서 피난민들에 대한 신분 확인 및 지문 등록과 관련한 유럽동맹의 요구는 그들에 대한 서방 나라들의 학대와 비법적인 추방과 고문 행위를 극구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난민들의 초보적인 권리마저 보증하고 무참히 짓밟는 미국과 서방 나라들에서 피난민들의 노동에 대한 권리, 재산에 대한 권리, 주택과 교육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미국과 서방 나라들은 피난민들이 일자리를 얻어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한 그 어떤 실제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으며 지요 피난민들이 생존을 위해 간수하고 있는 얼마 안 되는 돈마저 깡그리 토론하고 있다. 2015년 8월부터 런던을 비롯한 소유럽의 도시들에서는 건설장과 개인집 청소회사 등 피난민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곳들에서 검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북유럽의 어느 한 나라에서는 피난민 신청을 한 사람에게서 일정한 액수의 현금 등을 징수하여 보호비용으로 충당하는 법안을 채택하는 비인도주의적인 행위까지 공공연히 벌려놓았다. 미국과 서방 나라들이 피난민들에게 초보적인 생활 조건과 치료 조건도 제대로 보장해 주지 않아 그들은 자선단체가 주는 한두끼의 음식으로 겨우 연용해 가고 있으며 영양실조, 류행성 질병, 매독, 간염을 비롯한 온갖 병마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서방 나라들은 피난민들에 대한 조들의 참혹한 인권유린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느낄 대신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온갖 비열한 책동을 다하고 있다. 지금 미국과 서방 나라들에서는 피난민들을 불법 이주민 무리, 도둑들이라고 모욕하는 막말들이 공공연히 울려나오고 있으며 피난민 배척과 피난민 증오 기운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피난민 배척 행위들이 만연하여 서방의 그 어디에서나 피난민들은 집과 일자리가 없어 근심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며 지어는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다. 한편 피난민의 권리 보장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노골적으로 회피하는 미국과 서방 나라들의 철면피한 행동으로 하여 피난민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와 돈벌이가 성행하고 있다. 유럽 형사경찰기구는 2015년에 이탈리아와 스웨리에서 실종된 6천 명의 피난민이 모두 납치되어 성적 학대를 당하거나 인신매매되었으며 강제로 노동을 강요당하였다고 밝혔다. 전대미문의 피난민 대란을 몰아온 미국과 서방 나라들은 피난민들의 권리를 혹심하게 유린하고 침해함으로써 쥐약구에 더 큰 쥐약을 더 쌓는 반인권 범죄를 범하고 있다. 참다운 인권을 지향하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여 피난민 문제를 엄중한 국면에 몰아넣은 장본인인 미국과 서방 나라들은 자기들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하며 국제적인 인권 법정의 피고석에 앉아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남자비가 제자비 되고 제가 지른 불에 제가 다 죽는다는 말이 있듯이 피난민 사태로 하여 미국과 서방 나라들은 극도의 사회적 불안정과 공포의 분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피난민 문제는 세계의 인권 재판관으로 행세하는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서방 나라들의 기반적인 자유와 인권 옹호가 어떤 것인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으며 국권을 잃은 인민은 어디에 가도 초보적인 생존권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주고 있다. 전대미문의 피난민 문제를 산생시키고 피난민들의 인권을 혹심하게 유린하는 미국과 서방 나라들의 범죄적 행위는 정의와 진리를 귀중히 여기고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인민들의 규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조체 106, 2017년 6월 17일 평양.